설레이던 그날 아주 조금만 말다툼에도 맘졸이던 그날 서투른 마음 하나에 아이처럼 울고 있던 날들 녹슬어버린 나의 마음에 그날만은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가슴 깊은 곳에 One sweet day, 아직 꿈만 같은 one sweet day.